어제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았고, 오늘은 그 후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바울의 여정,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한 고별을 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제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드로아를 떠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바울은 육로로 향해서 이제 아소로 가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에 가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가 육로로 가면서 둘러봐야 할 지역과 또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멀리 가지만 이 거리를 혼자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사명을 재다짐하고 또 예루살렘에 받게 될 위험과 또 환난을 대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원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고 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이르고 그 다음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라는 도시는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인데, 이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에베소는 큰 도시이고 또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으면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행로를 서두르던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오순절 도처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는 아가야 지방과 또 마게도냐 지방에서 준비한 연보를, 헌금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들도 한 형제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바울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또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들어가려고 서두르는 이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하여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 때에도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수십대때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또 환상 중에 그들을 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뜻을 돌이키지 않을 만큼 아시아의 선교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또 철저하게 움직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확고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움직여간 인물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실 때에도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경하신 그 목표와 방향 계획을 수정하여 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언처럼 최후에 남긴 한마디 이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뚜렷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고백은 인생의 계획과 또 목표를 분명히 세운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최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도 사도 바울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너무 나이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목적이나 계획, 준비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퍼스라는 사람이 그의 평생의 역적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며 수정해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와 하나님께 그 삶의 목표를 두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 목회자 안수를 받게 되는 자격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꼭 결혼을 해야 이제 목회자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루이빌에 있을 때 이제 MDB 신학 대학원 이제 과정을 마치면서 3학년 때 이제 마치면서 졸업을 하고 그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가 탁탁탁 맞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선 결혼을 하려고 또 여러 명의 이제 소개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인도도 받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국에 들어가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제 계획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준비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미국으로 오려고 이제 이대성 목사님하고 연락도 하고 또이 교회에서 또 이제 종교비자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종교비자가 이제 제가 그때 12월에 이제 종교비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2월까지면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나오려고 했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학기가 끝나는 2월에 이제 일도 그만두고 그렇게 됐는데 일을 그만두고서 이제 종교비자를 진행했는데 종교비자가 진행이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중간에 부흥기에 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내가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계획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추진해가는 것들이 내가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해 가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 가운데 내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세운 가운데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준비 없이 갔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계획과 또 목적 가운데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빠듯한 일정 가운데 에베소에 들을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했다라는 말은 말뿐이 아니라 그냥 설교로 말씀을 또한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 교회를 또한 성도를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감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의 모습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겸손, 주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원어로 직역하면 겸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데에 생각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두며 또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또 몸을 굽신거리면서 아, 네네 이러면서 늘상 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뇌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말하는 어떤 경향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몸을 굽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란 비굴한 태도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즉 비천한 자들에게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눈물은 원어에 의하면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눈물을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흘린 눈물이며 자신을 비방하고 또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눈물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감기를 향하여 당한 시험들 가운데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온갖 강요한 말들과 또 행동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시험과 비방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눈물로 또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목회는 목회자인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과 들, 바다에서도 전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길을 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이 여기서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전하면서 이 바울에게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연속이었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가 다 목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각 성에서 지금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어려움과 고통이 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 성령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이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또 배경,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그 고통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는 이 복음 전파가 그의 사명임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많은 포기와 눈물, 고통,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붙들려서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의 나의 첫 결단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 오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안위와 안정과 또 평안과 경험과 지식, 배경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붙들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우리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붙들려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오늘도 내가 경험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살게 한 복음,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